지던 마지막 밤 탑골 공원 함장길을 돌아서서 떠난 사람 무엇이 못마땅해 싫다고 보내놓고 돌아서서 한숨 지나 낙원 동골목 술집에 앉아 추억을 마신다 내 청춘 올린 사람아 황혼빛에 물든 창가 그 찻집에 마주 앉아 변치 말자 맹세했던 그 언약은 어디 갔나 무엇이 못마땅해 싫다고 보내놓고 돌아서서 한숨 지나 낙원 동골목 술집에 앉아 추억을 마신다 내 청춘 올린 사람아 무엇이 못마땅해 싫다고 보내놓고 돌아서서 한숨 지나 낙원 동골목 술집에 앉아 추억을 마신다 내 청춘 올린